하여튼 여러분들도 인생을 공허하지 않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 344페이지 로크흉 그리고 경험론. 오늘 로크흉 그리고 경험론 그리고 아담 스미스까지 한 다음에 다음 주에는 드디어 그리고 해결. 칸트가 양이 제일 많아요. 여기 이 책에서 칸트가 중요한 철학자인데 중요한 만큼 그렇게 좀 열심히 다루지는 않겠어요. 의외로 이제 지금 요즘에 읽어보면 칸트 별로 읽어봐야 별로 없어 보이는 지점들이 몇 군데 있어요. 로크 흉 그리고 경험론 보겠습니다. 344페이지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로크 흉 경험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나눠드린 그 유인물 가지고 계시죠? 그거 가지고 두 번째 시간에는 아담 스미스 얘기 좀 하고. 사실상 아담 스미스를 철학과에서 이제 배우는 것은 배우지 않거든요. 아담 스미스는 철학과에서 배우지 않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담 스미스예요. 그래서 제가 아담 스미스 따로 이렇게 거론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정당화 논리가, 이윤을 추구하는 정당화 논리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예전에는 돈 놓고 돈 먹기를 찬양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게 찬양됐거든. 한국에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것에 도움이 되는 게 이제, 로크흉 경험론 이쪽도 됩니다. 344페이지에, 영국의 철학계에서 존 노크가 이성에 대한 데카르트의 우입판적인 신뢰를 비판하였다. 그는 추상적인 이성과 사변 대신에 감각을 통해 세계에 대하여 배우고 하는 능력과 경험을 신뢰해야 한다고 하였다. 젊은 볼테르가 파리로 돌아올 때 가지고 온 사상이 바로 로크의 철학이었다. 이 짧은 문장 하나가 프랑스 계몽주의에 미친 로크의 영향력을 딱 단적으로 말해주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계몽주의 이야기할 때 거론했듯이 계몽주의, 특히 그 볼테르, 계몽주의에서 대표적인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이 볼테르. 볼테르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은 뉴턴하고 로크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뉴턴을 얘기했었고 지난번에 이제 로크 얘기합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로크는 모든 지식은 감각으로부터 온다고 하였으며 이 점에서 아일랜드의 주교인 조지 버클리와 스코틀랜드의 철학자인 데이비드 흄이 그 뒤를 이었다. 그렇게 있거든요. 이른바 경험론의 영국 경험론의 새 거두죠. 이때만 해도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하나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잉글랜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잉글랜드의 로크, 아일랜드의 버클리, 스코틀랜드의 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도 우리가 영국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스코틀랜드 사람이죠. 그 당시로는 스코틀랜드 학파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모든 지식은 감각으로부터 온다. 이 감각이 인간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 이 말 한마디로서 상당히 중요한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많은 것을 의미하게 되고 감각으로 우리의 감각, 특히나 우리의 시각, 우리의 정보는 우리가 대상 세계에 대해서 아는 정보의 거의 80%가 시각을 통해서 들어오죠. 그러니까 인간의 감각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은 것, 거꾸로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지식의 원천일 수 없다. 그 말이죠. 이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가령 플라톤의 이데아 같은 것, 지식의 원천일 수 없어요. 이데아 본 사람이 없거든요. 그 네 머릿속에 상상, 하나의 판타지에 불과한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경험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데카르트나 이런 사람들 인간의 이성, 타고난 이성 얘기하잖아요. 타고난 이성 본 적이 없어요. 근데도 주장을 해. 근데 로크는 웃기는 소리다. 북극대륙에 북극곰 있잖아요. 북극곰 보신 적 있어요? TV로. TV로 보기 전에 본 적도 없죠. 곰이 오줌 누는 거 본 적 있어요? 모르죠. 곰이 오줌을 누는지 안 누는지 우리 알 수 없어. 그냥 짐승이니까 눕겠지. 그죠? 듣도 보도 못하는 소리란 말이죠. 그죠? 곰이 오줌 누고 나서 이렇게 발등에 오줌방울 터져서 이렇게 툭툭 터는데 무슨 소리가 나느냐.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이를테면. 우리가 눈으로, 우리의 귀로 보거나 듣지 못한 것은 지식의 원천일 수 없어. 그러면 딱 거기서 로크 이전에 서양 철학에서 주장되어오던 거의 모든 주장들 다 폐기되버려요. 신? 아이고, 그냥 믿으세요. 그러나 증명할 수 없어요. 그거 가지고 그걸 지식의 원천에 생각해가지고 그걸로 나한테 뭐라고 뭐 이렇게 썰레발 풀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 들어가는 거죠. 이 그러니까 경험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죠? 이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을 만한 것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갖다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 오른쪽에 보면은 오른쪽에 345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플라톤의 국가와 달리 로크의 새로운 정치적 체계는 인간의 권리라는 비교적 새로운 개념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그 권리는 특히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험이 지식의 원천이에요. 경험이 지식의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경험이 이렇게 눈, 귀, 뭐 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촉각에 의한 이런 것에 의한 경험, 이게 지식의 원천이에요. 여기에다 근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고 있다. 그러면 이 뭘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여기 주관 속에 있는 뭐가 있는데 이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에 이게 심리학적으로 사실이든 아니든 어쨌든 이 주장이 가만히 이게 백지. 로크는 그래서 타블라 라스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날 때부터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딱딱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외부 대상이잖아요. 그죠? 외부 대상이 주어졌어요. 그럼 지금 안에서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색깔? 오렌지색이죠. 어때요? 괜찮아요? 네? 공허해 보여? 공허함을 달래게 내가 지금 오렌지를 하나 걸쳐봤습니다. 네, 지금 이게 내가 입고 있는 셔츠가 오렌지색이잖아요. 괜찮아? 셔츠 어때요? 좋습니다. 좋아? 어우, 정말 좋아. 멋져. 근데 지금 봐요. 강렬히 입고 있는 셔츠가 오렌지색이에요. 오렌지색인데 이걸 오렌지라고 부르자고 하는 거 우리끼리 약속받은 바죠. 이 색깔 이름을 오렌지색인데 진짜 배기로 이게 무슨 색인지 이건 알 수 없죠. 그냥 우리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이거 오렌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생명들만 모여있는 세계에서는 이게 오렌지 아닐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로크는 요런 색깔들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요것뿐이라는 거예요. 요 안에 이 색깔이 오렌지색인데 진짜 오렌지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요거는 제2 성질. 우리는 로크 구별단 진짜 대상 그 자체의 성질. 대상 그 자체 우리는 알 수 없어. 그 자체의 성질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제1 성질 무서운 얘기죠 이게. 그죠? 제일 성질을 영원히 알 수 없어. 너 제일 성질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거 그 사기야. 근데 지금 이 양반이 말했어요. 좋아 보이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좋아 보이네요. 좋아 보인다. 좋아 보인다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 보인다에 대응하는 물건이 있어요? 없죠? 이것도 그냥 립 서비스. 이게 지식이 아니야. 좋아 보이는 그냥 내 마음에 어떤 이거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 거야. 경험론자들 얘기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통이 많이 줄어들어. 오렌지 진짜 이게 뭘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오늘날의 로크 시대 이후로 오늘날의 자연과학이 많이 발전해 가지고 오렌지색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약속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냥 빛의 파장과 스펙트럼으로 산수 수학식으로 규정할 수 있잖아요. 어디서 몇 번 꺾인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로크는 우리가 더 이상 요 대상 자체 안으로 파고들어 가지고 이 대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으니까 그냥 믿지 말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요것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감성적인 판단, 좋아 보이네요, 뭐 도덕적인 판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근거가 없다 이 말이죠. 대응하는 착함에 근거가 없잖아요. 저 사람 참 착해요. 그럴 때 근거가 없잖아. 착함에 해당하는 물건이 없잖아. 이게 대응하는 물건이.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야. 아주 심플해요. 네? 경험은 철학이 아주 심플해. 해피해. 그러니까 고통 없어. 막 싸매고 그럴 필요 없어. 네? 그러니까는 이승희 학생 여기 지금 혹시 남학생 만나는 남학생 있나? 없어. 남학생 만나는 남학생 여기 없어? 네. 나중에 만나게 되면 로크적인 입장에서 만나면 무지하게 해피한 거야. 제가 뭐라고 하면, 어, 그런 것 같다. 저 새끼의 마음이 뭘까? 막 궁금해요. 막 깊은 밤에도 뭐 잠못 들고 막 내 생각 하나요? 막 이런 식으로 궁금해하지 마. 어, 난 로키아니야. 어? 로키안 익스페리먼트. 어? 로크적 경험론의 입장에 있어서 임필시즘 경험론의 입장에 있어서 딱 생각해 봐. 그럼 어, 그래? 어, 뭐 문자가 왔어. 어? 승희야 보고 싶다. 어, 보고 싶다. 나도 뭐 아니 그 보고 싶다 뒤에 실제는 안 보고 싶은데 나를 위로하는 이런 말 할까? 이런 생각 하지 마. 제일 성질까지 하지 마. 그냥 제일 성질에서 끝나. 눈에 보이는 문자로만. 얼마나 마음이 편해, 그지? 우리가 그런 사람들 세상을 해피하게 살잖아, 그 사람. 그냥 대가리 싸매고 뒤에 뭐가 있나 이렇게 까보고 지랄 연병하다가 지금 실족해서 죽는 기라. 그러면, 이렇게 딱 했을 때, 일단 로크의 이런 경험론적인 어떤 이런 입장을 딱 보면은 가령, 우리가 이게 단순하게 경험, 인식이론의 문제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데 세상살이에서 지금 내가 얘기했어요. 세상살이 하면서 여기 미승희 학생이 남학생을 사귈 때 뭐 뒷마음이 뭔가 이런 걸 따져보지 말라고 그랬잖아.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라고 그랬잖아. 그게 뭐냐. 그러니까 세상살이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 이게 세상살이라는 말을 갖다 조금 달리 얘기하면 실천철학의 입장에서도 종내의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실체 이런 것들 초월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것에 근거해서 뭔가를 하려는 태도가 버려지게 되죠. 국가란 무엇이냐? 뭐 국가는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신에 의해서 신의 위력이 내려오고 군주에게 그게 날아가지고 막 왕권 신수설 이런 얘기 있잖아.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만 정초를 시킨단 말이죠. 이른바 국가에 대한 초월적인 근거를 완전히 배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 노크가 쓴 인간 오성론, 인간의 이성에 관한, 인간 지성론, 인간의 지성에 관한 논의, 인식론 책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 관한 두 개의 논문, 그러니까 인간 이성론은 인식론, 이론적인 이론 철학의 문제잖아요. 정부에 관한 두 개의 논문, 이건 이제 실천 철학에 관한 책이잖아요. 이 두 개의 책이 딱 그런 일관된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근거를 지어야 되냐? 국가. 그 당시 이제 국가가 가장 중요한 하나의 정치체니까 국가는 각각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소유권.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놈은 이성적인 애야. 국가는 딱 거기다가 근거를 시켜버린 거예요.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 이것을 다 근거해서 국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 플라톤의 국가 같은 경우는 플라톤의 국가는 사유재산 얘기 전혀 안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더 현명한가, 어떤 사람이 더 덕이 있는가, 누가 더 지혜로운가,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초월적인 진리를 알고 있는, 진리를 알고 있는 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그런 얘기도 없어. 이게 바로, 로크에 오면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로크에 와서. 그래서, 로크라는 사람은, 그렇게, 간단하게, 철학의 역사에서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론을 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볼 때, 영국 철학에서 영국의 로크 그 다음에 그에 이어서 버클리나 흉 이렇게 이르는 이 전통에서 로크라고 하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쿨한 철학이죠. 쿨한 철학.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깊게 많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346페이지 보면요. 맨 위에 쪽에 우리가 어떤 사물의 속성이라고 생각하는 감각 덩어리 외에 우리는 그 사물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를 제기한다. 전혀 알 수 없다. 그리고 그 다음 문단에 보면 모양이나 무게 같은 제1성질에 반대되는 이러한 제1성질들은 저기 바깥의 세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2성질하고 제1성질하고 이렇게 구별해놨죠. 제일 성질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대상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로크한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아 당신은 그러면 제일 성질이 뭔지 압니까? 그래서 거기다 제일 성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러면 로크는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냥 저는 모르는데요. 그냥 이름을 그냥 제일 성질이라고 붙여봤어요. 네? Primary quality 라고 그냥 붙여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결국 다 2차적인 것이죠. 오늘 이게 지금 이게 형광등에서 오리지널 그런데 여기 뭐야 나이트라도 가면은 네? 동나이트나 이런 데로는 요새 지방에서 이게 뚜껑이 열리는 나이트가 유행이라더라. 천장. 몰라? 아이, 세상은 좀, 그것도 모르나? 요즘에 지방에서, 이제, 아, 한 12시 반이나 1시쯤 되면 이제 그 나이트 클럽은 절정에 이르는 시기가 있다고. 야! 야! 막 DJ가 빡빠라빠라 하다가, 나이트가, 나이트에 그 도로를 달아서 뚜껑이 빡, 나이트 천장이, 나이트 클럽 천장이 쫙 열려서 밤하늘에 별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지. 그럼 악슬슬 푹 나오는데 주택가 한가운데 있는 나이트에서 뚜껑이 열리는 바람에 동네 주민들의 뚜껑이 열린다는 이 뉴스가 있었어요. 응? 내가 지난, 어디선가, 맞아. 광주에, 전라도 광주에 있는 무슨 동나이트인가? 거기서 뚜껑 열린다는 얘기를 동양 최고라고 막 그러면서 전에 그러는데, 그니까, 뭔 얘기다 뚜껑이 열린다. 아, 지금 이 셔츠가 여기서 오렌지색인데, 동나이트 가서 뚜껑 딱 열린데 보면은 이게 야가비한 노란색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그때 감각 데이터를 믿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라. 굉장히 겸손한 거지. 사실은 경험은 굉장히 겸손하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직물적이죠. 네? 지금 제가 한 얘기 잘 염두에 두셔야 돼.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비저블한 것,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신적인 어떤 초월적인 것, 있지도 않는 것하고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겸손한데, 동시에 너무 허전하잖아. 너무 쓸쓸하잖아. 너무 증물적이잖아. 너무 물질에 매달려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두 있는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도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로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로, 않는다는 이유로 털어내니까, 쓸쓸하잖아요. 그죠? 아시죠? 그게 이제 로크 철학 이제 그 두 가지 점에서,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고대적인 것, 이른바 고대적인 것과 근대적인 것, 이것 사이에 구별점이 있는데, 로크는 확실하게 고대적인 것이라고 하면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로운 것, 또는 그 초월적인 어떤 형이상학적인 지식,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찬양, 또는 추구, 이런 것들이 이제 고대적인 거라면, 그것을 로크는 딱 끊어내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세계에서만 우리 인간의 활동 범위를 딱 국한시켰다 하는 점에서 보면 로크가 근대적인 사유의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게 될 칸트도 마찬가지죠.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은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눈에 우리의 감각으로 들어오는 것들만 알 수 있다, 딱 이렇게 얘기해요. 초월적인 것은 알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칸트는 굉장히 근대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삶을 좀 허전하지 않겠어? 해서 이제 도덕 문제는 또 달리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칸트가 경험론 이 철학자들의 인식 이론을 받아들인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는 생각을 버리자고 한 것은 로크나 휴메 업적인 것 같은 경우. 선생님 그런 생각하세요?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겪으신 바가 있으세요? 왠지 경험이 판단되어 있잖아요. 예. 학교에서 학생들 보면 그런 생각해요. 눈에 안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신뢰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그죠? 딱 그거예요. 그게 지금 현대 21세기에 살고 있다 해서 이게 근대적인 게 아니에요. 21세기에 살고 있어도 얼마든지 사유가 고대적 사유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고대적 사유라는 것이 꼭 옛날식 고리타분한 생각이 아니죠. 초월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존중. 이게 경험이 안 되면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그게. 아까 저 뭐 공할 데 없어요. 저 공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셔서 그게. 지나간 역사는요? 예? 이런 경험들을 지나간 역사는 어떻게 평가해요? 지나간 역사요? 네. 이 사람들? 지나간 역사는 지금 보지 않잖아요. 예, 근데 이제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록되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기록되지 않은 것들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도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지들이 살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 근대 철학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이론적으로 밀어붙여보는 거예요. 거기까지. 지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다 믿고 사는 뒷구멍에서 계속 숨을 난다 했을지도 몰라요. 살려야지.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을지도 몰라. 근데,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자기 주장을 끝까지 밀어붙여 보는 거죠. 철학자들은. 아무래면 그랬겠습니까? 아무래도. 예. 데이비드 흄도 아무래면 그랬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초월적인 것에 대한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 이것이 없는 사람하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떠드는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거는, 제가 경험을 해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 아주 친한 애가, 무슨 애가 있었는데, 걔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걔가 지금 대원에 보고 다니는데, 너 장래희망이 뭐냐? 그러니까, 무슨 과를 갈 거냐? 그랬더니, 경영학과를 간다. 왜? 그런 아주 그, 전형적인 대답 있잖아요. 그게 나와서.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나가는 말처럼 말했죠.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형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야, 쟤하고 너무 친하게 되지 마. 응? 짜증난다. 응? 저런 새끼들이 아빠를 개무시한단 말이다. 그러니까 하도 우리 이제 개무시 당해가지고 인생에서 개무시 당했을 때 애시당초 그러니까 도망다니죠. 그런 사람들 접하지 않는 게 마음 편하죠. 그러니까 힘들어요. 대화하기가. 그게 바로 근데 이게 바로 이제 근대적 사유. 근대적 사유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져 있죠. 그리고 그런 근대적 사유하고 이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이후로 진화론에서 파생되어 나온 사회 진화론하고 요 몇 가지가 결합이 돼서 오늘날의 주류적인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경쟁과 눈에 보이는 것, 초월적인 것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경쟁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도록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훈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도덕적 심성이 확 떨어져요. 도덕적 심성이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저 나치 독일을 살해해서 그 증명이 되어 나와 있거든요. 나치 시대의 청소년기를 겪은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에 굉장히 무감각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는 데 독일이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독일 사람. 아주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타인의 고통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전에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일제고사도 보고 막 이렇게 경쟁을 시키잖아요. 그럼 이것을 저지하지 않으면 결국 시킨 사람들이 나중에 집단적으로 당할 뒤통수를 맞게 돼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지금 저 한국 사회에서 이제 50, 60대 그 정책 결정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타인을 도와서 사회의 도덕적인 멘탈리티를 전반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는 그런 사회에서 살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냥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었어요. 악순환의 고리에.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타인을 도와야 한다는 그런 도덕적인 명령을 이게 받으면서 크질 않았다고. 지금 50, 60대 성공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그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경쟁을 통해서 남을 밟아가지고 이겨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걸 갖다가 지금 10대나 20대에게 주입을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다시 뒤통수를 맞게 되죠. 여기 악순환에 이제 빠져들게 되거든요. 왜냐? 도덕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이제 나중에 칸트 할 때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도덕이라고 하는 건 도덕감이라고 하는 건 타고나질 않아요. 사회적인 그 맥락 속에서 훈련되어 가는 거든요. 유인원들을 갖다 연구하고 한 사람들이 내놓는 게 도덕감은 타고나질 않아요. 도덕감. 도덕적인 감정이나 도덕적 의지는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거 있죠. 타인의 고통에 관심을 갖도록 자꾸 훈련이 돼야 그 관심을 갖는데 필요한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뇌가 작동이 돼요. 근데 어렸을 때 자꾸 타인과 경쟁하도록 훈련이 되잖아요. 그럼 그게 뇌 기능 자체가 안 돌아가요. 이완성된 상태로 태어나거든요. 제가 요즘에 그래서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책을 관련된 생리학 책들 이런 걸 보면 그게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따뜻하게 보호를 받고 서로 돕고 협동하는 그런 것을 한 사람들만이 그 작용이 되는 분비 있잖아요. 그 뇌분비. 그러니까 이번에 그 고시원에서 살인사건 났죠. 그런 사람들 사이코패스잖아요. 사이코패스들은 타인의 고통에 우리 뇌의 특정 부위에서 타인의 고통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부위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작동하는 뇌 분비 물질들이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의 보다 20%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칼 하나를 가지고 배를 20군데씩 찌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칼을 가지고. 20군데나 찌르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전혀 그것을 갖다 이렇게 아프겠다 생각이 안 들어. 그게 이제 말하자면 사회적인 그 애정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성장하면 그렇게 돼요. 일본에서도 그 나왔잖아요. 동경신의 한복판에서 묻지마 살인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동생이 그 어떤 잡지에다 자기 형의 어린 시절을 갖다 기고를 했는데 어렸을 때 너무 어머니가 그 집 어머니가 너무 엉삐가지고 애를 공부를 못하면 이렇게 뺨을 때렸대 막 싸대기를 날리고 그래갖고 막 계속 끊임없이 뭔가 이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그래서 애가 완전히 정신적으로 불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뇌의 그 부위가 자라지 못하고 그 부위가 뇌 분비물이 분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뒷바닥에서 사람을 찌르죠. 되게 힘드는 아마 지금 이 상태로 좀 어떤 특단의 조처를 갖다 내려서 이걸 막지 않으면 지금 굉장히 그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안 해서 모르는데 대학에서 강의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학생들의 도덕감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땅에 떨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온갖 야바오가 난리를 죽이죠. 대학부터 먼저 그렇게 하잖아요. 이번에 고대에서 한 집 보세요. 이거 완전 야바이거든요. 그럼 그게 이 상태가 10년 정도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사회 전체에서 좀 심하게 말하면 사이코패스 천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7살 애들한테 상담을 받았는데요. 예. 엄마가 벌써 이렇게 이기라고 하는 애들은 예. 충동 조절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게임을 하더라도 내가 이기지 못하면 얼굴이 굵어지면서 화를 내고 폭력성을 갖대요. 예.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이 무관심해지고 배려는 없어요. 그런 애들이 사이코패스 되는 거예요. 나는 것도. 예. 그런 애들이 사이코패스.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되면요, 이거 특단의 조처를 취해서 이걸 막아야 돼요. 안 막으면, 저는 그냥, 저 사실 지난번에 공정택 찍었는데. 뒤통수 맞게 됐습니다. 자기 손자한테. 뒤에서 칼, 자기 손자들한테 등에 칼, 손자들 등에 칼을 뽑게 되었어요. 왜? 늙으면 배려를 해줘야 되잖아요. 후속 세대들이. 우리가 어떻게든 이건 막아야 돼요. 사실 그거는 도덕감에 관한 얘기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존중과 그 초월적인 것들에 대한 존중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덕적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존중이 있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실 경험론이 많이 박탈해간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존 노크가 말하는 이런 소유, 개인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 이 개인의 소유권이 본격적으로 존 노크 이후로부터 개인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어떤 단어가 돼요. 너 재산은 얼마나 있냐? 이거 별로 의미 있는 단어가 아니었거든요. 그전에는 인간성이라든가 신분이라든가 이런 거였거든요. 집안이 어떠신가? 뭐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는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어떤 말이 돼요. 재산이 얼마 있습니다. 저게 재산이 인격이 되는. 그러니까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하고 긴밀하게 붙어서 새로운 정말 이거는 이제 초창기 근대화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의 근대 사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비드 휴 347페이지 조지 버클리는 그냥 지나가고요.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은 데이비드 휴 나오는데 휴의 철학은 고대 이래 볼 수 없었던 완전한 회의론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휴의 철학이 완전한 회의론이었다 이게 뭐냐면 그 얘기 348페이지부터 보세요. 348페이지에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보면 휴메 회의론은 한 세기 동안 지속된 지식에 대한 토론을 통해 나온 일련의 이론들의 기초를 두고 있었다. 우선 휴먼 스스로 인정하는 경험론자였다. 그러니까 로크와 마찬가지로 모든 지식은 경험으로부터 온다고 주장하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정신과 육체의 이원론을 경험과 이 경험이 의존하는 세계 사이의 구별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지식은 경험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의 경험은 지금 여기서는 오렌지색인데 나이트클럽 가면은 노란색이 될 수도 있잖아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A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뭐 짜장면을 먹으면 똥이 까맣게 나온다. 틀림없어. 짜장면을 먹으면 똥이 까맣게 나와요.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그럽디다. 짜장면만 두 끼를 연속 먹은 다음에 똥을 싸우면 다른 걸 섭취하지 않고 똥을 까맣게 나온다. 그럼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짜장면이 까만 똥의 원인이다. 아, 좀 부담스러우신 모양인데 지금. 얘가 적절치 않은가요? 하여튼 그래도 아니, 이보다 더 적절한 얘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고민 많이 했는데 이게 원인이고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라고 우리 자연스럽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흉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게 인과관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과관계. 근데 흉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냥 짜장면이 있고 까만 똥이 있을 뿐이지 요 둘이 이게 원인이고 이것이 결과라고 말할 수 없다. 인과관계에 대응하는 하나의 물건이 없죠. 대상이. 이거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난 상상의 영역 결과일 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논증은 말이 되죠. 그렇죠? 경험,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짜장면이 있고 까만 똥이 있는데 그 둘을 연결시켜줄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 그 대응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반성적 사유의 결과잖아요. 요거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이론을 극단적으로 밀고 가서 이게 회의론이 이게. 그러니까 흉이 말하는 게 인과관계가 여기에 대응하는 경험 대상이 없다. 인과관계에 대응하는 경험 대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A와 B 이런 것들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이것을 논의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바로 흉의 철학은 고대 이래 볼 수 없었던 완전한 회의론이었다. 이 말이 이런 얘기예요. 완전한 회의론. 특히 이 회의론도 흉은 인과관계에 대한 회의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로크와 버클리에 이어서 이제 흉이 인과관계마저도 회의론으로 의심함으로써 어떻게 됐냐. 우리의 인간 이성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한 완전한 의심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죠? 대상 세계, 그냥 낱개 있는 것들만 인정해야지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전혀 알 수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을 갖단 말이죠. 믿을 수 없지. 응? 그죠? 그래서 칸트가, 그 전에만 해도 칸트가 이게 우리 인간 이성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능력을 믿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흉의 이 얘기를 딱 읽고 나서 칸트가 뭐라냐. 나는 흉의 얘기를 읽고 독단의 잠에서 깨어났다. 이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져서는 안 되겠다. 흉의 얘기를 읽고.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흉은 실제로도 그렇게 살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짜장면 먹는 흉이, 나 흉인데 짜장면 먹으면서 글쎄 이게 인간관계가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지 어쩌면 실생활에서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여기까지 밀어붙여 본 거예요. 그래서 경험론자들은 처음에는 대상세계에 있는 이 대상세계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 대상으로부터 우리의 감각경험으로 들어오는 것만이 믿을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온 것들을 서로 연결지어서 확실한 지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험론이라고 하는 게 결국 회의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 빠져들었죠. 경험론. 그런데 흉에서 재밌는 얘기는 349페이지에 보면은 349페이지 두 번째 문단 보세요. 흉은 우리의 모든 지식이 근거로 삼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이성에 의해서 확립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마찬가지로 도덕의 영역에서도 흉은 회의적인 시각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짓는다. 내 손가락을 찌르는 것보다 세계의 반이 파괴되는 것을 택하는 것은 이성에 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손가락이 아픈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성은, 인간의 이성은 내 손가락이 아픈 것을 갖다가 더 신경 쓰지 세상의 반이 어떻게 날아가든 도덕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은 우리에게 그렇게 행동하게끔 정당하거나 동기를 부여할 수 없다. 이게 그러니까 이성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그 정도까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냥 감정이 내키는 대로 뭘 한다. 휴미. 감정이 내키는 대로 뭘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은 사실 경험 없는 자들이 흉 여기까지 오면은 세상에 이제 믿을 놈이 아무것도 없어지고 믿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까지 가요. 그런데 흉은 이 사람에게서 재밌는 건 마지막 문단에 보면 흉의 정치학에서 계몽주의 이성 대신에 전통에 호소하는 보수성을 보게 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흉은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건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좋은 교육, 덕의 수양, 전통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을 옹호하게 되었다.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는 이성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내려온 것들,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진 것들, 이걸 인정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성은 한계를 지닐지 모르지만 우리의 감정과 자연적인 상식은 사회의 전통을 통해서 양성되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과학적인 근대 철학의 분위기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무시되어 온 힘과 덕을 지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감정과 자연적인 상식 그리고 덕의 수양, 전통에 대한 존중 이게 바로 흉의 정치학에서의 보수주의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 흉이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도덕적인 진보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회 구성원들이 특정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참여해서 그것에 대해서 최선의 누구나 다 골고루 이익이 되는 것을 얻어내려고 노력할 때 마음을 쓸 때 그때 도덕적인 진보가 일어나거든요. 이성적으로 계산해갖고 나오지 않아요. 근데 흉이 바로 말한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고전적인 의미에서 흉을 우리 한국에서 보수주의 그러면 종합제 뭐 이런 애들 떠오르잖아요. 네? 아 짜증나. 내 새끼 사람 같지도 않아. 거의 로봇이죠. 근데 진짜로 아주 영국 전통의 보수주의 있잖아요. 영국 전통 아주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보수주의자거든요. 흉이. 이게 보수주의예요. 보수주의자라는 건 뭐냐. 보수주의자들은 계몽주의의 반대. 인간의 이성으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계산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의 도덕적인 진보라는 것 칼같이 계산해서 딱딱딱딱 이성적으로 맞춰서 행위하면 도덕적인 진보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사람이 알 수 없는 자연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정서와 감정이 훈육되고 그런 훈육 속에서 여러 사람이 집단적으로 어떤 관심사에 서로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거기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것들이 무엇인가를 갖다 궁리하려는 어떤 이타적인 토론과 숙고 속에서 사람들의 도덕적인 진보가 일어나고 인간이 발전해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주 고전적인 의미에서 영국 보수주의거든요. 그런 점에서 흉은 영국 보수주의에. 흉이 쓴 political writings, 그러니까 정치적인 논설들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놀랍죠. 왜? 근데 이 사람이 이론 철학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이론 차를 결국 어떻게 돼요?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 얘기거든요. 이성이 신뢰할 만한 게 못 되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정서들에 의존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정서라는 게 가만히 내면을 두고 자꾸 건드리고 까칠해지니까 서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원활하게 유화시키고 훈육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흉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성은 정념의 오해다라는 말. 정념 패션. 열정이라는 말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영국 경험론이 이제 흉에 이르게 되면 데카르트나 스피노자 이런 사람들과 같은 이성주의 철학이 가지고 있는 까칠한 측면을 갖다가 잘 다듬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정서적인 감정적인, 정념적인 측면에 주목하게 했고 이것이 정치 철학으로 이어질 때 영국 전통의 보수주의 철학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죠. 조금 쉬었다가 350페이지부터